남조선 인터넷 도시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11일 남조선의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,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, 사드배치 저지 전국행동 등 단체들이 미국으로부터 사드배치 비용을 부담할 때 대한 요구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사드배치를 강행한 박근혜의 졸개들인 황교안, 김관진, 윤병세, 한민구를 기소했습니다.